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월 마지막 주 예배이긴 합니다만 우리 만민 신앙 캠페인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늘 첫째 주에 했었는데 오늘 우리 마지막 주이지만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만민 신앙 캠페인 준비! 저희가 지난 2월 1일에 저 첫째 주에 말씀 나누기를 올해는 우리 만민으로 하자고 했는데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았는데 조금 이렇게 기억이 벌써 이제 좀 가물가물해지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제가 좀 묵상을 해봤는데 우리 주님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정답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한번 2017년 만민신앙 캠페인 준비. 우리는 아멘.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다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뵈니까 제가 이제 점수를 드려야 되는데 점수를 89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조금 1점만 더 높으면 우리가 90점이 되니까 오늘 예배 때 다 우리 99점 맞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90점 우리 마음속에 이 고백을 좀 하나하나 정말 담으면서 정말 이것이 우리 안에 캠페인이 되고 또 우리 안에 실천이 되면 정말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섯 가지 우리 만민신앙 캠페인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담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만민신앙 2017년 캠페인 준비. 우리는 우리는 아멘. 아이 잘하셨습니다. 100점 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이고야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캠페인의 구호가 서로를 축복합니다라는 고백인데 우리 서로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성도님을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오늘 너무 찬양 감사했습니다. 정말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니고 2017년 들어와서 가장 영광스러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것 같아요. 우리 준비하여 올려드린 우리 찬양대 정말 기이했습니다. 또 얼마나 센스가 좋으신지 사순절 들어가는 그 준비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사순절로 함께 걸어갑니다 하는 그 찬양을 올려드렸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시온 찬양대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한번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대는 그 시대마다 특별한 그 시대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패러다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산업혁명이 처음 일어났을 때에는 그 시대 정신은 양에 있었습니다. 양의 시대. 그래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생산을 공장과 산업현장에서 엄청나게 만들어내는 양이 중요했던 시대를 과거에 우리는 역사는 경험을 했습니다. 양의 시대 때 만들어졌던 상품들을 가리켜서 제품이라고 불러요. 이때는 큰 어떤 의미는 들어있지 않은데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들었다 그 양 자체로 만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양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온 시대가 질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질을 성취할 수 있는 기술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기술에 대한 갈망이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술 보국, 기술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온 나라가 매진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제품이라는 말보다는 상품이라는 말이 더 많이 쓰였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온 나라가 또 온 백성들이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갔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21세기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양의 시대를 지나 그리고 질의 시대를 거쳐서 오늘은 격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하나의 격, 품격, 무형의 자산인 보이진 않지만 뭔가 그 안에 있는 어떤 내용성, 어떤 격 때문에 그것을 평가하는 격의 시대로 이제는 우리가 들어왔다고 평가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상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지나서 명품을 찾습니다. 이게 뭐 어마어마한 크기나 양이 아니라 작지만 소박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히 평범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뭔가 얼이 담겨있는, 정신이 담겨있는 명품의 사람, 또 명품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함께 진입해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본 중에 중요한 자본들이 많이 있는데요, 인적 자본, 또 경제적 자본, 사회적 자본, 이런 자본들이 튼튼해야 한 사회가 건강하게 서가게 되는데, 지금도 물론 이런 모든 캐피탈, 이 자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하나의 자본이 바로 문화 자본이에요. 그 안에 어떤 문화적 그릇을 만들고 잘 담아내지 못하면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모양을 겉으로 잘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뭔가 다른 얼이 담겨있는, 스피릿이 담겨있는, 그 안에 정신이 담겨있는 어떤 것들을 담아내 놓아야 그 안에 문화적 자본이라고 말을 하지, 그 외에 뭐 어떤 외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결정적인 자본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 자본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격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도 격이 있습니다. 나라의 격이 있는데, 중국이 대단히 큰 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가 다 인정을 하지만 중국이 정말 국가의 대국다운 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고개를 갸뚱거립니다. 정말 대국다운 격을 가지고 이 지구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가를 물으면 사람들이 조금 고개를 조금 갸우뚱거리는 겁니다. 반면에 스위스 같은 나라,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작은 나라이지만 그 나라는 뭔가 어떤 격이 있는 것 같은 나라이다. 우리가 다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 네덜란드, 스위스 이런 나라의 이름을 떠올리면 아, 그 나라는 격이 있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나라, 예술, 건물 모든 것 속에 격이 있고 심지어는 우리 사람들에게도 신앙에도 격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격이 있습니다. 믿음이 그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세워가는, 그 안에 정말 믿음다운 믿음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격들이 그 신앙의 걸음 속에 다 담겨져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이신 김진명 교수라는 분이 작년 12월 달에 격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하셔서 이미 지난 한 달 만에 1월 달에 4세 몇 판을 벌써 이렇게 찍어 냈습니다. 그 격의 시대라고 하는 책에서 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아, 이것은 격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기준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숙성 시간이에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 안에 우직함, 한결같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을 때 거기에 격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 안에 혼이 담겨지게 되고 정신이 담겨지게 되면 그 시간과 오랜 숙성의 시간을 통해서 그 안에 격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다가오게 된다 하는 글을 썼습니다.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국어책에 나오는 그 수필들, 저는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국어책 읽으면서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뭐 김소월 시인의 시인을 읽으면서도 감동을 받고 그 소설도 읽으면서, 수필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방망이 깎는 노인이라고 하는 그 수필이 있었어요. 근데 방망이 깎는 노인이 오랜 자기의 평생을 들여서 방망이 하나를 깎았는데 그 안에 격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혼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방망이 만드는 그 예술의 혼이, 그 장인의 혼이 그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 어른이, 방망이 깎는 어른이 참 귀한 격이 있으신 분이구나 하는 느낌을 제가 그 글을 통해서 고등학교 때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1300년 된 호시료칸이라고 하는 여관이 있습니다. 여관이 1300년, 한 세월을 이 영화를 이렇게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호시력한 이 영화는 아무리 세상에 무슨 힐튼 호텔이니 뭐 무슨 호텔이니 많은 호텔이 있어도 아무리 화려한 호텔을 지어놓아도 이 호시력한 1300년의 세월의 무게에 견주면 이 호텔들은 이 여관에 비할 수가 없는 격이 떨어지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격의 중요한 기준이 뭐냐? 태도입니다. 태도, 에티튜드라고 하는 이 태도. 모든 사람은 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저는 설교자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기도자는 기도자의 태도, 학문하는 사람은 학문하는 자의 태도, 정치하는 이는 정치하는 이의 태도, 우리 선생님들은 선생님의 교사의 태도, 모든 태도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몸짓 속에 사람의 격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격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기준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가 절제입니다. 절제. 지나치지 않는 것. 한잔말 가운데 과공비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공손도 지나치면 예의에 벗어나는 것이다. 늘 절제할 수 있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도 그것을 한 걸음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가 한번 참을 수 있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인내하며 조금 내 한숨 내 마음속으로 거둬들여 같이 발걸음을 맞출 수 있는 어떤 이 격이 있어야 이 절제가 있어야 이것이 참된 인생의 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세 가지 격을 이제 이야기를 격의 시대라고 하는 책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병원. 예전에는 지금까지는 이전 세대까지는 병원은 진료를 잘하고 또 이제 처방을 잘 내리고 주사를 잘 주거나 수술을 잘하면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제 병원에 어떤 변화들이 이렇게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병원이 무엇과 경쟁을 하기 시작했냐 하면 병원이 호텔과 경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의 어떤 정체성 속에 이제는 주사만 잘 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수술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호텔과 병원이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호텔의 많은 성격들을 이제 병원이 가져가야 한다 하는 그런 인식의 변화들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이 병원과 호텔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스피탈리티라고 하는 이 환대라고 하는 말이 영어에서 환대라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하스피탈, 병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텔이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찾아와서 함께 머물고 하는 곳인데 환대해야 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정신 속에서 호텔이라는 말과 그리고 병원, 하스피털이라고 하는 말이 동시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데 일단 병원과 호텔의 공통점이 뭐일 것 같습니까? 일단 방이 많아요. 모든 큰 빌딩 속에 방방이 다 있는 것이 두 이제 기간의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날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간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큰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호텔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를 호텔에 초청하면 초청받는 사람이 대단히 기뻐합니다. 내가 호텔에 드디어 놀러를 가게 생겼구나. 호텔 구경을 가야지 해서 기쁨으로 달려가는데 병원에 근무하는 친구가 초청을 하면 대단히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이 큰 병원과 호텔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병원의 격들이 변하기를 시작을 해서 병원 속에 새로운 인식들이 생겨나기를 시작을 했어요. 단지 수술 잘해서 칼로 째고 뭐 봉합하고 수술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올 때 함께 인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병원에 가보면 병원 로비에 예술 작품을 설치를 해놓아서 이게 야 오면 이게 무슨 문화 예술 회관인지 병원인지 모를 만큼 유명한 작가의 설치 예술을 작품을 그 병원 로비에다가 탁하니 걸어놓은 그런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승강기나 계단 속에도 사람이 인식할 듯 인식하지 못할 듯 정말 좋은 스피커들을 설치를 해서 음악을 쫙 이렇게 틀어주는 그런 병원들이 생겨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1년 내내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환자들 두렵죠. 환자복 입은 것 자체가 벌써 불편함이 많은데 그 보호자들 얼마나 가슴속에 아픔이 많습니까? 그 보살피려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병원 로비에서 힐링 음악회를 여는 거예요. 근데 음악회가 그저 수준 낮은 그런 음악회가 아니라 정말 TV에나 나올 법한 좋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술가들을 불러다가 이제 공연을 하고 음악을 들려주고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일들이 병원 안에서 이제 많이 생겨나게, 요즘 병원 가보시면 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 있는 변화들이 병원 안에서 생겨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에 가면 세브란스라고 하는 병원이 있는데 선교사님들께서 우리 한국 땅 100여 년 전에 처음 조선 땅을 밟았을 때 광해원이라고 하는 이제 의료기관을 짓고 헬렌이죠. 헬렌 선교사께서 처음 병원을 열고 당시에 이제 황제를 치유했던 곳인데 거기에 이제 지금은 세브란스 병원이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 아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갤러리가 있습니다. 병원 안에 갤러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갤러리 안에 누구의 작품이 많이 전시되어져 있냐 하면 백남준 선생의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디 가도 흔히 볼 수 없는 작품들이 병원 안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 찾아와서 세브란스 정신이 병원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신앙적 가치관과 정신들을 병원에 와서 은연중에 배워가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작품 속에 세브란스 병원이 담고자 하는 것이 구원과 생명수라고 하는 두 가지 아이디어를 담아놓은 거예요. 이 모든 병원 구석구석을 다닐 때마다 아, 내가 병원에 와서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나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들, 그리고 이 병원의 생활을 통해서 생명수의 은혜가 내게 흘러올 수 있겠구나 하는 무언의 이 무의식 중의 인식들을 이 환자들한테 가지게 하는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이 자신들의 병원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실천하기 시작한 세 가지 실천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수술 받을 때 수술 받는 환자가 가장 두려운 자리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수술, 이제 내가 이제 오늘 수술을 받습니다.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다가 이제 병실에 있다가 수술실로 들어가야 하는데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다 아시죠? 뭐 고개는 끄덕이신지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때가 언제냐 하면, 제가 신방을 많이 가봐서 병원에 가보면 그 병실에 있을 때는 좀 괜찮으세요. 그런데 이제 수술 매트로 수술대 위에, 이 수술 침대 위에 옮겨져서 가만히 누운 채로 복도를 지나갈 때, 그때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서 하얀 병원의 복도를 보면서 불빛이 위에서 나를 비추고 있으니까 그때가 우리 수술 받는 성도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일단 수술실에 들어가버리면 괜찮아요. 그때는 이제 이미 마취약 받아버리고 이제 잠이 들어버리니까 관계가 없는데 그때가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어서 다리가 부러져서 걷지 못하는 환자가 아니라면 수술실까지 자기 발로 걸어가게 하자. 지금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그래서 이제 침대 위에서 눕혀서 데려가지 않습니다.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있으면 직접 자기 발로 걸어서 수술실까지 들어가게 하자. 작은 변화인데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수술을 받는 환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사람들이 가지게 된 겁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실천 프로젝트가 뭐냐 하면 기도하는 의사 프로젝트예요. 환자들이 이제 수술 받기 직전에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마취하기 직전에 동의를 구합니다. 주치의 선생님, 수술실 간호사, 전공의 선생님,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의료진들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환자들이 그것을 좋습니다라고 말하면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과 의료진들이 함께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환자들이 낫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일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대학생 중에 한 친구가, 우리 딸이죠, 어린 자녀가 목양실에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왜 봤냐? 이제 이번 주면 학교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학기가 시작되는데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받겠다고 하는 모든 일에, 처음 모든 일에 시작할 때, 학기를 시작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이사를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런 땅이 베델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자 하는 이 아이디어를 세브란스 병원이 실천을 하기를 시작했더니 환자들 안에 아주 상징적인 아주 의미 있는 변화들이 나타난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변화가 뭐냐 하면 환자를 위한 환경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안병동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긴 유리창이 있는데 유리복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유리복도를 그냥 이렇게 가만히 비워두어서 밖에 경치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그 복도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 놓은 거예요. 처음에 이 말씀을 새겨 놓을 때 사람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환자들이 정말 이 말씀을 좋아할까 볼까. 그런데 그 복도에 말씀을 새겨 놓았더니 환자들도 보호자들도 그 말씀을 지나가면서 읽고 용기를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복도에 있는 그 말씀 한 구절 말씀 아니에요. 저희가 무슨 말씀을 펼쳐 읽고 뭐 말씀을 끼고 사는 것도 아니라 그저 환자들이 병실을 오가면서 한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 보면서 마음속에 용기가 생겨나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사람들이 가지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병원에서 무엇을 준비했는가 하니 이 병원 속에 가게를 열어주기를 시작했는데 처음 열었던 가게가 등산복 파는 가게였습니다. 이 등산복 파는 가게를 이렇게 열어놓았더니 남자 환자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등산복 가게에 앞서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내가 너무너무 열심히 인생을 달려오다 보니까 막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별 보기 운동해서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손잡고 등산을 한 번도 못해봤다는 것을 그 가게 앞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무슨 다짐을 하냐 하면 내가 이번에 나으면 여기 걸려있는 이 등산복과 등산화를 신고 우리 가족과 함께 아내와 함께 우리 자녀들 손잡 아들, 딸 손잡고 꼭 한번 등산을 가야지, 내가 꼭 한번 팔공산에 와야지, 이 생각을 이제 하면서 사람들이 그 앞에서 용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회복 속도가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하는 것을 의료진들이 병원에서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어떤 가게가 들어섰는가 하니 여성용 화장품 가게가 들어섰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발견한 거예요. 병원에서 무엇을 발견했냐 하면 남성 환자, 이게 복합 합성어잖아요. 그러면 남자 환자들 이 두 가지 단어 가운데 어디에 방점이 있냐면 환자의 방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남자 환자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좀 괜찮다가도 누가 이제 면회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부터 병원에 넘어져요. 이렇게 팍 해서 그때부터 내가 아이고 다 죽고 간다 막 이렇게 하는데 여성 환자들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성 환자 같은 합성어인데 여성 환자들은 그때부터 몸을 다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머리를 만지고 또 적어도 입술 정도는 칠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면회객들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환자이지만 지금 환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성 환자에게는 여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 안에 이 화장품 가게를 열어놨더니 어린 아이들부터 해서 이 80대, 90대 할머니들까지 그 화장품 가게에 와서 화장을 하고 하면서 그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이 병원에서 알게 된 거예요. 병원이 얼마나 많이 변해가는 겁니까? 그저 양냄새 풀풀 풍기는, 옛날에 병원에 가면 양냄새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소독약 냄새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병원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모습과 양상, 격 자체가 많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병원의 격이 변한다고 하면, 병원의 격이 있다고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인생들, 또 우리 믿음, 또 우리 교회에도 격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상의 기관들인 병원과 세상의 많은 것들이 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이제는 모든 자본 가운데에서 문화 자본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공감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신앙인의 격, 믿음의 격, 품격. 그럼 신앙이 다 같지 않습니다. 믿음이 다 같지 않습니다. 아주 저등한 믿음이 있고요.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 말씀 앞에서 신앙의 격을 영광스럽게 정말 아름답게 정말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격이 있는데,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께서는 믿음의 격을 하나님 앞에서 늘 그 사명을 다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격을 잘 알려면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에덴 동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신앙의 격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동산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셨던 동산이요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을 가만히 잘 깊게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의 격과 신앙의 격이 높아 아름답게 고양될 수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그러면 에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라 기쁨의 동산이에요. Garden of Joy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신앙과 우리 믿음은 본질이 기쁨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여기에서 신앙이 출발하는데, 올해 제가 계속해서 거듭 우리 신앙의 명제와 주제로 삼고 묵상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복음이요 신앙의 정수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밖에 있을 때, 하나님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사망과 저주와 정말 어둠의 저주 가운데 빠진 것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서 복음에 이르게 되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은혜 속에 들어왔으니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말씀과 명제 하나만으로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혹여 시간이 되시면 빌립보서를 많이 혹여 읽어보시거나 묵상하시면 좋겠는데, 기쁨이 얼마나 강력하게 선포되는지 모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17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어제 오전 10시, 11시경에 우리 사흘 동안 집회를 인도해 주신 김명경 목사님을 이제 숙소에서 이제 서울로 배웅을 해드리고, 오후에는 우리 경북노회 안에 있는 청년연합회 집회가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동안 있었는데, 제가 경북노회 청년연합회 현재 그 지도 목사이기 때문에 금요일은 제가 우리 사경회가 있으니까 가지 못했고, 토요일 오후에 제가 그 폐회 예배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잠시 기도하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을 어제 오후에 가졌습니다. 청년들이 수련회를 어디서 했는 거 하니 저희들 곁에 있는 내당교회에서 대구 우리 경북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수련회를 했는데, 내당교회 교육관 4층에서 이 수련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그 4층에 1층에 주차를 하고 이제 올라가서 4층에 가는데 청년들이 그 안에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와 집회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을 열고 턱 들어갔더니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청년연합회 회장이 만민교회 김영근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러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청년들이 이야 막 한호성을 목사님 하고 막 박수를 막 뜨겁게 치는데, 제가 이 청년들이 다 이렇게 어떻게 좀 됐나 이렇게 생각을 좀 했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제가 뭘 해준 것도 아니고 제가 뭘 가서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문 열고 들어간 것밖에 없는데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그 모습 보면서 가슴이 좀 뜨거웠습니다. 청년이 뭔가? 이 인생의 젊은 때를 보내가는 청년들의 장점과 그 은혜의 요소가 뭔가? 그 청년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기쁨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남자 청년들, 여자 청년들 같이 있으니까 그 자체가 기쁜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뭐 기쁘지 말라 그래도 이 청년들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기쁨이 있으니까 이 믿음의 기쁨이 있고 또 함께 교제하는 기쁨이 있고 예배 안에서 함께 만나서 사귄다고 하는 기쁨이 있으니까 제 같은 사람이 들어가도 기뻐하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기쁨의 은혜가 청년들한테 흘러나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기쁨이 에덴 가운데 제가 들어오게 되면서 기쁨이 탄식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쁨이 절망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가 있는 곳, 믿음이 없는 곳에는 반드시 불안과 염려와 금심과 걱정과 탄식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이 재단 가운데, 여러분 가정 속에 정말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이 되어져서 우리 영혼 자체가 에덴 동산이 되어져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어떤 사명을 감당해 나가든 기쁨의 능력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젊은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기를 이제 잉태를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요즘 젊은 엄마 아빠를 보면 심혈을 겨루어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태어날 아기의 방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방에 이제 남자아이가 뱃속에 있으면 요즘도 다 알잖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날 것 같으면 좀 푸른색 파란색 벽지로 방을 잘 단장을 하고 또 여자아이가 태어날 것 같으면 분홍색 벽지로 잘 단장을 해서 방을 꾸밉니다. 벽지를 만들고 나면 거기에 이제 아이가 잘 수 있는 누울 수 있는 예쁜 가구들을 침대를 이제 넣고 그 침대 위에다가 이제 인형을 달지요. 그 위에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에 아이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웃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애기들 안 키워보셨습니까? 지금 제 눈빛을, 제가 눈빛을 보니까 거의 애기를 안 키워보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을 잘 준비해 나가는, 이 방 자체가 뭐냐 하면 기쁨의 방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입게 될 베네 쪼고리, 아이가 이제 신어야 할 양말, 뭐 이런 옷까지들을 다 준비해 놓으면 엄마 아빠는 그 방에 들어가면 이게 기쁨의 동산이라. 이 방을 보면 얼마나 좋고 즐거운지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자라는가. 이게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기대 아닙니까? 에덴 동산이 바로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에 모든 것을 창설하시고 준비하신 후에 아담과 하를 그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저는 왜 목회를 시작했느냐. 제가 목회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뭐 은혜 받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어릴 때 보았던 경험했던 교회는 기쁨의 교회였어요. 교회 가니까 너무너무 정말 좋은 거예요. 이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목회의 길을 제가 다짐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교회 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 집이 행복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저희 집도 대단히 행복한 집안. 어릴 때 너무너무 사실은 기도 가운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너무너무 간절해서 그 기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가면 더 좋은 거예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제가 집에 가서 잠을 자지 않고 교회에서 잠을 잔 날 수가 많았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품에 내가 안기는 느낌이 얼마나 좋은가. 성전에 들어오는 빛도 좋았습니다. 우리 아침에 이렇게 예배당에 아침에 제가 9시 일부 예배를 우리 어린 주일학교 때 가보면 유리창 스테인글라인드를 통해서 이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을 통해서 반사되는 먼지도 좋았어요. 이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기쁨의 집이 온 것이었어요. 저는 평생 교회 살면 늘 기쁠 줄 알았어요. 제가 살아보니 그게 좀 아닌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근원, 참된 교회라면, 참된 가정이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쁨의 동산의 은혜를 저희가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동산, 이 기쁨의 동산을 우리 모든 믿음의 자리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이루어가고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이 많았던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나무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나무의 종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시피 한 그런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대와 이 난대가 함께 추운 지역과 따뜻한 지역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자라고 있는 나무의 종류의 숫자가 천 종이 넘는답니다. 얼마나 많은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꽃나무도 있고 열매를 따는 열매나무도 있고 가구를 만드는 가구를 위한 나무도 있고 나무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나무 중에서 최고로 치는 나무가 어디 있냐 하면 봉화에 있습니다. 우리 송경수 장로님 고향이 이제 봉화이신데 거기에 가면 봉화 금강송 춘향목이라고 부르는 장로님 맞지요? 그 나무가 최고의 나무예요. 그 나무의 질과 결이 얼마나 좋은지 옛날에 뭐 한양에서 궁궐을 짓거나 또 뭐 난데 뭐 무슨 이런 국가의 중요한 것을 만들 때는 춘향목을 가져다가 옛날에 전국의 군수 중에서 최고의 군수 자리가 어디냐 하면 춘향군수였습니다. 안동이 대단하다 그러지만 안동군수보다 춘향군수를 더 쳤어요. 왜냐하면 거기 춘향목을 관장한다고 하는 권한 때문에 그런 전통이 있어 왔었더랬습니다. 나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들을 심어주시고 특별히 동산 중앙 에덴에 두 나무를 심어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이나 또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말씀을 읽어보면 이 생명나무 하나님께 처음 허락하신 이 나무를 인간의 타락 후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셨는데 그것이 그 길로 가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확고하게 말씀을 선포해주고 있는데 근데 모든 나무는 다 허락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내 욕망대로, 내 자유대로 다 해나가는 것에 참된 복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스탑! 하면 내 생각도 내 삶도 멈춰설 수 있을 때 인생의 참된 행복과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는 것이지 인간이 무한한 욕망과 무한한 자유 속에서 탐욕 속에서 방종하는 삶 속에는 절대 하나님의 에덴의 동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껏 자기의 방종대로 내가 많은 물질이 있다고 해서 물질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시는 것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 속에 믿음의 선악과의 나무를 늘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하시는 그 은혜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면 내 생각과 내 뜻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늘 믿음으로 그 나무가 발견되어져서 내가 가야 할 길과 멈춰서야 할 길을 주님 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격을 여러분 그것을 하지 못하면 격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하기 싫으나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내게 가라고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의 깊고 깊은 격이 나타납니다. 내가 이 생각도 하고 싶고 이 일도 하고 싶지만 내가 그것을 멈추어 설 수 있을 때 멈추어라 할 때 거기에서 영적인 깊고 깊은 격이 나타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또 한 가지 있었던 것이 강이지 않습니까? 비손, 기혼, 힛대겔, 유브라데라고 하는 그 네 강이 온 사방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 강이 그 발원지 근원이 그 에덴 동산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 발원한 기손 비온, 힛대겔, 유브라데라고 하는 네 강이 온 사방을 향해서 흘러나가서 온 땅을 살리는 생명의 땅 근원이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만민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잘 동서남북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 오른 이쪽 지금 이쪽에 나가시면 뭐가 있냐 하면 이 정부 기관과 그리고 그 마트가 있어요. 그렇죠? 이쪽에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정면 제가 보고 있는 저 정면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예배 뒷자리 보시면 여기는 주택가가 그냥 가득 이렇게 주택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제 있죠. 여러분 오른쪽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상가와 아파트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고 있는 이 뒤쪽으로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이쪽에는 공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 이렇게 가만히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교회 안에 동서남북에 이렇게 다양한 이 터전의 중심에 세워진 교회는 우리 만민교회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귀하냐. 학교와 관공서와 주택과 아파트와 기업까지 온 사방에 이렇게 모든 삶의 자리들을 우리에게 펼쳐주신 것은 우리 재단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와 말씀이 온 땅 가운데 흘러들어가 이 땅의 삶의 믿음의 격을 높이라는 주님의 분명한 메시지와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에덴의 품격이 뭡니까? 기쁨이 있어야 하고 절제가 있어야 하고 생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격, 세상의 모든 삶이 이제는 문화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인데 문화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인데요. 여러분, 이 재단이 정말 깊고 깊은 믿음, 크고 높은 하나님의 믿음을 향한 간절함,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얽혀져 영적인 격, 기쁨과 절제와 생명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격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그 능력 속에 우리의 삶의 터전, 가정도 세워가고 기업도 세워가며 이 땅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 땅을 정말 복되게 바꿔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재단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